근데 그 외국어 대학 이랬잖아요. 그럼 막과 무슨 외국어들 있어요? 원래 대학교예요. 네. 러시아어, 일본어, 그리고 프랑스어, 아랍어, 아랍어. 터키어 터키요? 거의 다 있어요. 우와. 한국어. 언니, 맨 처음에 왜 한국어 배우셨 된 거예요? 그냥 외국어 대학교 선택했잖아요. 거의 다 선택했어요. 프랑스어, 뭐, 그냥 성적에 따라서. 그 제한 없어요? 고를 수 있는 제한? 그럴 수 제한 없어요. 아, 다 이렇게 신청하고 되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우와. 저희는 대학 갈때그 수시라는 게 있고 정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그 수시라는 전형은 6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6군데밖에 못 써요. 그리고 시험 엄청 크게 수능이라는 시험을 봐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쓸수 있는 전형이 또 3개. 그래서 기회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막 겹치는 것도 못 쓰고 이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다 신청할 순 없죠. 그러면 언니는 막그 학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언니가 가고 싶은 학교에 신청을 해서 그 학교 자체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거 없어요. 그냥 다 같이 보는 입학 시험만 전국 학생, 전국 학생들 하루에 봐요? 3일 3일 동안. 동안 봐요. 막 연달아서 봐요. 금, 토, 일 이렇게 3일 이렇게. 3일 동안. 그럼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버텼다고 치고 일요일은 진짜 완전 완전 심각하겠네요. 우와. 그 대합 입하 전에 행사 그런 거 있어요? 그 축제 입학 전 신입생 축제 그런 거 있어요? 축제라기보단 그냥 OT가 있어요. 막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소명회 그런 거. 설명회를 빙자한 그것도 술이죠. 어디에 한 2박 3일 정도 가서 술 마시고 친해지고 장기자랑 같은 것좀 하고 그냥 술술술 하다가 오는 거죠. 중국의 그 신입생들은 수업하기 전에 군사 훈련 그런 거 있어요. 군복을 입고 그냥 군인처럼 훈련하고 여자도 해요? 여자도 해요. 우와. 그럼 언니 총 쏘는 거 배우셨어요? 그냥 일주 동안 아니면 반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럼 실탄 쏘신 거예요? 진짜 총을 쏘았어요? 그거 학교마다 달라요. 달라요? 아, 우와. 진짜 그 군대에 가서 훈련하는 학교도 있어요. 우와. 그게 필수인 거예요? 필수예요. 누구나 필수하는 거예요. 중국은 군대 없죠? 있어요? 그니까 의무로 남자애들이 가야 돼요. 군대. 가고 싶으면 그냥 꾸치 가는 거 저희는 아니에요. 의무거든요. 애들 벌써부터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그게 보통 대학교 2학년 때 가요. 잠깐만. 얘네 이제 1년 있으면 가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막 군대 얘기 나오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저 한국 친구한테 그거 들었어요. 그 군대에 군대 안 가는 남자랑 사귀지 말라고 그런 군대에 갔잖아요. 만약 군대에 가면 해 또는 어 헤어진다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왜냐면 아무래도 만날 수 있는 횟수가 되게 적어요. 휴가를 가끔 나오는데 막 100일 휴가 이럴 때만 나오는데 그때만 만나면 솔직히 그리고 여자는 좀 외롭죠. 외로울 때 연락도 못 하고. 근데 요즘은 신기하게 그 방별로 핸드폰이 하나씩 있대요. 그래서 문자를 저희한테 보낸대요. 거기 핸드폰도 할수 있어요. 개인 핸드폰은 안 되는데 방별로 핸드폰 하나가 있어서 그걸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근데 얼마 어제도 어떤 군대 남자친구 있는 언니랑 만났는데 할 짓 못 된다고 군대 갔다 온 남자 만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공익이면 그나마 괜찮고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스웨덴인가? 이제 여자도 의무로 군대에 간대요. 한국에요? 아니요, 스웨덴. 스웨덴. 어. 거기는 거기 여자도 이제 필수로 간대요. 신기하다. 그쵸. 피곤할 것 같아요. 지금 학교 다닌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맨 처음에 언니 그럼 한국어를 배운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그냥 매일매일 한국어 배우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영어를 매일매일 자, 배워도 잘하지 그렇게 못해요. 지금 진짜 잘해요. 진짜 짱이에요. 저도 뭔가 2년 배워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대학 입학 시험은 제2외국어 네. 받잖아요, 한국에. 그게 제2외국어를 보는 이유가 그거를 다른 과목, 그러니까 사회나 과학이라는 게 있는, 사회가 있는데 사회 탐구의 그 과목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두 개를 골라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2외국어로 만약에 제2외국어 점수가 더 좋으면 그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하는 건데 저는 언어랑 진짜 안 친해서 한 번으로 다 찍었죠. 이렇게 한 번으로 쫙 찍고 7등급? 이거 나온 것 같아요. 그거 제2외국어도 그 고등학교 때 수업 들어요? 네. 그 중학교 때 되게 기본적으로 배워요. 그냥 뭐 라오슈 하오 이런 거 그런 거 배우고 고등학교 중국어 일본어 수업 다 해요? 중학교 때는 일본어 1년, 보통 중국어 1년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때는 자기가 선택을 해요. 보통 스페인어나 베트남어가 베트남어도 있어요. 네, 베트남어가 제일 점수를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랍어랑 베트남어가 제일 애들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랑 중국어 이렇게 많이 해요. 그 아는 중국어가 없어요. 맨날 라오시하오 이거밖에 안 배웠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막 하오 이게 좋은 거 좋다란 뜻이에요. 맞아요. 막 그런 거 없어요. 짱 좋다, 진짜 좋다 막 이런 걸 표현하는 엄청 강렬한 표현. 중국어로 태허. 타호? 태호? 태허. 태허. 왜요? 무슨 짓인데요? 웃겨. 태허 이거죠? 태허 이거요? 태허라 하얼러? 하얼러? 하오 하오 태허 썼어요. 자주 써야지. 막 혹시 그런 거 있어요? 그 막 미국 언어에는 남자가 쓰는 그런 감탄사랑 여자가 쓰는 감탄사랑 조금씩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도 다르잖아. 있어요? 한국에 그 어머 그런 거 여자 쓰는 거 한국 남자 거야. 어머 이런 거. 중국도 있어요? 중국 없을 것 같아. 아 진짜요? 아랍어는 저 잠깐 배우다 포기했거든요. 근데 동사인가? 그게 다 바뀌어요. 여자가 말할 때랑 남자가 말할 때랑 완전 다 바뀌어요. 그래서 배우다 포기했어요.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시험 그거 보려고 혼자 공부하다가 이건 아니다 이런 거 버리고. 언니 그러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세 개. 근데 영어 지금 못해요. 영어는 해도 계속 안 하면 진짜 순식간에 까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너무 시험을 위한 영어를 하다 보니까 막상 외국인을 만났을 때 말을 못해요. 말 안 나오고 막 긴장해가지고 막. 할 줄 아는 것도 다 까먹었어요. 그쵸. 진짜 막 길거리에서 혹시 외국인이 막 뭐 물어보거나 물어보려고 다가오면 일단 이어폰 귀에다 꽂고 바쁜 척하고. 중국에서도 막 취업할 때 영어 시험 꼭 막 점수 필요하고 이래요. 그거 직업 따라서 달라. 어떤 직업 영어 필요하고 어떤 게 하주 안 한도 돼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저희는 그 굳이 영어가 필요 없는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회사에서 그 스펙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막 수상 실력, 막 대회 실적이나 이런 거를 볼 때 꼭 영어 점수가 필요해요. 거의 다. 지원 자격 자체가 영어 점수가 있어요. 필요 없는데 굳이. 별로예요. 언니 이거 좀 생각보다 친근감이네요. 이거 생각보다 좀 정이 가는데요. 그냥 이거 잊어버렸어요. 맞아요. 이거 좀 폭신폭신한 게 마음에 들어요. 아, 언니 오늘 이제 이거 녹음 끝나면 기숙사 가는 거예요? 맞아요.